날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오늘도 조용하게 말하지. 다 할 수 있다면 당장 그리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상황 탓을 하며 괜히 상상해보는 너와 마주치는 장면. 날 달래주는 말 언젠가는 그래 다시 볼 수 있겠지. 널 언젠가는 메일러의 사진들을 확인하는 나와는 다르게 애써 무관심한 척 보낸 말들.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겠지. 노래를 듣게 돼도 그냥 지나치겠지. 용기를 내고 싶어 마셨던 술 때문에 잃었던 기억 서로를 붙잡고 쳤던 춤. 더 빠져들기 싫어서 멈췄던 대화. 넌 지금쯤 어떤 상대와 또 인연을 맺고 있을 수도 있어. 이기적이지만 그 인연은 아니길 난 빌어. 난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but. 생각했었지. 미련을 갖긴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런 말을 하긴 난 아직 어린가 봐. 너의 말 한마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알기에, yeah. 걷어내고 싶어 네 마음의 모든 벽. 궁금해 그 벽장 속의 모든 것. 조금이라도 내가 담겨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가득 차있을까. 분명히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시간은 가고 이 노래가 남겨지겠지. 이 감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난 그저 곁던 가사들을 이곳에다 담았어. 넌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아 당당하게 서있어. 하지만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해. 지금도 너를 떠올리네 네가 모르게, yeah. 난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but. 나도 알아 내 손을 네 몸에 댈 수 없어. 너무 멀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커져가는 욕심. 너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닿길 바라지, yeah. 나도 알아 내 손을 네 몸에 댈 수 없어. 너무 멀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커져가는 욕심. 너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닿길 바라지, yeah. 난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you, you, but.